네 눈 속에 나 우린 야경처럼 반짝거리네. 나는 널 채우는 샴페인, 너는 날 깨우는 카페인. 그대와 나의 밤이 아름다운 밤이 영원하도록. 집에 가지 말아요. 아름다운 밤.